HUBS. ding-dong, 가꾼 빵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흡수제빵소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되었네요.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출근길에 주위 풍경을 둘러봤는데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물든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벌써 11월 달인데 올해가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혀 믿기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 날씨가 막 춥지 않죠?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기 전 햇살이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기승을 부리나 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주로 무엇을 드세요? 우유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는 시리얼? 아니면 간단한 샐러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줄곧 토스트기에 노릇노릇 구운 식빵이나 모닝빵을 먹었었는데요. 아침에 밥보다 빵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제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오늘의 갓 구운 빵은 바로바로 식빵입니다. 아, 약 3분 후에 빵이 완성된다고 하니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만나요. 전화를 돌려 이것저것 아무 이유 없어 얼굴 보고 릴러말즈 토일의 분리불안 자고 그냥 좀 어해서 그래 다시 빚준다고 쓸데없니 얘기하자고 같이 음악 듣자고 yeah. 오늘은 자고 가 많이 힘들었나도 뭐가 뭔지 않아도 이제 모르겠다고 yeah, yeah, yeah. 이제 너 뻔해 새로 나온 넷플릭스도 난 재미없네 다시 전화 꺼내 할 게 없고 얘기할 게 없어 서로 뭐 어때 뭐 어때 can you just stay 가까웠으면 들러갈게 if you're okay 밤에 나를 놓은 채 홀로 두지 말아 난 너무 답답해 학교가 끝나고 난 갈 데가 없어 혼자 걷다가 길거리에 털썩 주저앉아 생각들에 잡혀 능가한 걱정들에 갇혀 이대로는 안 돼 어두운 방에 혼자 남아 앉아 있을 때도 절실히 하지만 난 그대로 자고 yeah. 오늘은 자고 가 많이 힘들었나도 뭐가 뭔지 않아도 이제 모르겠다고 yeah, yeah, yeah. 많은 사랑 받았어도 난 one in love 비싼 옷들로 내 방을 채워도 아무 소용 없어 밤이 되면 외로워 바뀌지 않은 고지평에 나를 먹어도 뭔지도 모르지만 매일 ready for something that can make me fall 괜히 하루 종일 혼자 툭툭 걸어봐도 same nothing can change 어울리지 않은 인형들 yeah I'm with that 이제 곧 서른인데도 마음은 어린인 채로 걷나봐 그녀가 바라던 대로 이대로는 안 돼 어두운 방에 혼자 남아 앉아 있을 때도 잘 지내야지만 나 그대로 전화를 돌려 이곳저곳 아무 이유 없어 얼굴 보고 얘기하고 밥이란 먹자고 그냥 좀 어땠어 준다고 쓸데없는 얘기하자고 같이 음악 듣자고 오늘은 자고 가 많이 힘들었나 달궈지는 오븐의 냄새, 열기, 구워지는 빵의 향기 이렇게 갓 구운 식빵을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보통 바삭바삭한 빵들은 오븐에서 나온 후 약간 식혀서 먹어야 그 본질을 느낄 수 있지만 식빵은 너무나 뜨거워 손으로 잡기에도 힘든 상태일 때 호호 불면서 먹는 것이 제맛입니다. 반질반질하고 노릇하게 갈색빛을 띠는 빵의 가운데를 가르면 고소한 향기가 새하얀 김과 함께 올라옵니다. 딱딱한 빵의 가장자리와 구름같이 푹신한 빵의 중심부가 정말 잘 어울리죠? 식빵은 그 존재 자체로도 충분히 맛있지만 무언가를 함께 발라먹으면 더욱더 맛있습니다. 버터, 딸기잼, 땅콩잼, 누텔라 등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호하시나요? 일단 PDG님은 블루베리 잼과 크림치즈를 곁들여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오, 역시 빵에 관심이 많으신 만큼 최고의 조합을 아시는 듯하네요. 저는 가장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딸기잼을 좋아합니다. 딸기씨가 오독오독 씹히는 그 식감에 더 매료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아인 기자님도 추천해 주신다고 하네요. 바로 밤잼과 유자잼입니다. 와, 가을과 너무 잘 어울리는 조합 아닌가요? 밤잼은 조금 생소한데 상상만으로도 군침을 돌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라디오를 진행하고 계신 기술 태환님의 최애 조합은 얼그레이 밀크잼이라고 합니다. 얼그레이 밀크잼은 우유에 오랫동안 얼그레이 티백을 담가 냉침한 뒤 이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졸여 만든 잼인데요. 고소하고 부드러운 식빵에 아주 은은한 달콤함과 얼그레이의 고소함 그리고 홍차 특유의 향과 씁쓸함이 어마어마하게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하이라이트의 언론. 문제는 느껴지만 많은 시선들이 날 향해 있어 매일 나를 비춰 하지만 나의 머릿속엔 홍미 향기뿐 내게서 헤어날 수 없어 쉽지는 네 눈빛 속에서 여전히 지금부터는 이렇게 다채로운 맛을 낼 수 있는 식빵이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빵을 먹기 시작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데요. 고대 이집트 때부터 자연 효모를 이용한 발효빵을 먹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빵의 역사는 유구합니다. 하지만 식빵의 역사는 생각보다 짧은 편인데요. 놀랍게도 식빵은 100년이 채 되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역사를 지닌 식빵의 유래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세기 일본에서 개량된 일본 식빵이 조선에 도입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18세기에 네덜란드 선교사나 프랑스 신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빵을 만들어 먹었다는 기록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식빵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18세기 일본의 영향을 받은 이후에 찾아볼 수 있죠. 우리가 발음하는 식빵이라는 단어 또한 식사식에 빵을 의미하는 포르투갈어 파오가 합쳐져서 생긴 쇼쿠팡이라는 일본 말에서 기원하여 그 유래에 더욱 무게가 실립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영국을 통해 빵을 받아들인 일본은 우리나라의 밀가루 회사를 설립하고 빵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본격적으로 빵이라는 음식이 국내에 퍼졌는데 우리가 떠올리는 식빵의 형태도 이 시기에 전파됐을 것으로 추측되죠. 너는 내 삶에 다시 뜬 햇빛 어린 시절 내 꿈 방탄소년단의 유포리아 모르겠어 이 감정이 뭔지 혹시 여기도 꿈속인 건지 꿈은 사막의 푸른 신기루 내 안 깊은 곳에 아프리오리 숨이 막힐 듯이 그러나 역사는 적는 사람의 주관에 따르는 법. 앞서 말씀드린 유래 외에 다른 역사도 존재합니다. 얇게 썬 현재 형태의 식빵은 1912년 미국 발명가 오토 로에더가 자동 식빵 절단기를 발명한 이후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기계 없이 빵칼만으로는 식빵을 썰기가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균일하게 맞춰서 자르는 것도 어려웠다고 하죠. 초음파 절단기가 발명된 후에야 지금처럼 반듯한 식빵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이 발명 도구를 1928년 미국의 칠리코드 베이킹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상용화했죠. 덧붙여 영미권 특히 미국에서 뭔가 대단한 발명품이 나오면 잘려나온 식빵 이래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이 회사의 광고 문구가 변형된 형태입니다. 굉장히 귀여운 문구이지 않나요? 빵의 반죽 배율 자체는 영국식으로서 산업혁명 당시 운송기술의 발달로 오랜 보존을 위해 계란, 유지류 등의 부재료를 넣는 것부터 시작했는데요. 영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데다 평소에 한꺼번에 물건을 사두는 미국인의 생활 습관과 잘 맞았기 때문에 점점 더 상용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빵이 미국에 도입되어 틀에 넣어 구운 다음 장기간 유통하는 공장제 대량 생산에 알맞은 형태로 개량 및 정착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네요. Goes round and round. Now 왜 자꾸 돌아오지? I go down and down. 이쯤되면 내가 바보지. 나 무슨 짓을 해봐도 어쩔 수가 없다고. 분명 내 심장, 내 맘, 내 가슴인데 왜 말을 안 하냐고. 또 혼자 말했네. 또 혼자 말했네. 또 혼자 말했네. 또 혼자 말했네. 넌 아무 말 안 해. 하쳐봐 내가 잘할게. 하늘은 또 파랗게. 하늘은 또 파랗게. 하늘이 파래서 햇살이 빛나서 내 눈물이 더 잘 보이나 봐. 왜 나는 너인지 왜 하필 너인지 왜 너를 떠날 수가 없는지. I need you girl. 왜 혼자 사랑하고 혼자서만 이별해. I need you girl. 왜 다칠 거라면서 자꾸 네가 필요해. But 여러분, 식빵이 식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미술 분야에서는 식빵을 지우개로 쓰기도 하는데요. 목탄 등으로 대싱을 하다가 지워야 할 일이 생기면 식빵 조각을 쓰는 게 가장 깔끔하게 잘 지워져서 이용한다고 합니다. 오웬리의 단편 소설 중 하나인 마녀의 빵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죠. 소설 속에서는 어떤 남루한 젊은 미술가가 매일같이 가장 싸구려 식빵만을 사가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빵집 아가씨는 그 남자를 걱정하는 마음에 버터가 들어간 최고급 식빵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자는 다시 돌아와 마구 화를 내면서 당신의 버터 때문에 건물 설계도를 망쳤다고 화를 내는 스토리입니다. 바로 남자는 미술가가 아닌 건축가였기 때문인데요. 좋은 마음으로 비싼 빵을 내준 빵집 알바생도 엄청 당황스러웠을 것 같네요. 또한 곱창, 대창, 막창 등을 구울 때 식빵 조각을 함께 껴주는 것도 있는데 이는 불판에 구울 때 나오는 어마어마한 기름을 흡수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식용이 가능하지만 어마어마한 기름을 흡수한 만큼 이 식빵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고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먹고 싶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름을 흡수해서 몸에 좋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느끼할 것 같거든요. 애쉬 아일랜드의 에브리띵. Tell me everything, I can give you everything, no. Baby, I can feel 지금 어색한 공기도. Tell me everything, I can give you everything, no. Hey, 내가 뭐든지 그러니 날 믿어주길, no. . 이렇게 해서 오늘의 7번째 빵, 식빵을 함께 구워봤습니다.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여러분들과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날이라 식빵에 대해서 이모저모 알려드리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이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후, 저도 오늘 집 가는 길에 식빵 하나 사가야겠어요. 아, 그리고 요즘 일교차가 매우 크니 따뜻한 겉옷 늘 챙겨다니세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빵 굽는 PD 안혜지, 기술의 빵돌이 김태환, 저는 제빵사 박선민이었습니다. HUBS